동화 한국어 버전 제빵사와 12개의 쿠키. 아주 아주 먼 옛날 아나포타미아라고 하는 어느 작은 마을에는 핀이라는 제빵사가 살았어요. 핀은 케이크와 파이, 쿠키 등을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핀이 만든 빵과 과자를 사러 그의 가게를 들렀죠. 핀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고 또 꼼꼼한 제빵사였어요. 항상 저울로 빵의 무게를 재며 손님들에게 받은 돈만큼 음식이 정확한 양으로 나가는지 확인을 했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마을 사람들은 핀의 가기를 좋아했어요. 빵과 과자 모든 게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핀의 꼼꼼한 덕분에 음식을 믿고 살 수 있기도 했고요. 제일 맛있는 케이크 크림 450g만 줘요. 알겠습니다. 정확하네요. 여기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핀의 빵 가게에는 빵을 사려고 모인 사람들로 언제나 가득했어요. 특히 천사 니콜라이의 날에는 더 많았죠. 가게 앞에는 핀이 만든 맛있는 니콜라이 쿠키를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였어요. 맛있는 생강 쿠키 위에는 빨간색과 하얀색의 아이싱이 뿌려져 있는데 그 모습이 천사 니콜라이와 꼭 닮았어요. 희고 붉은 모자에다 빨간 망토까지 둘렀죠. 생강 쿠키의 먹음직스러운 냄새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냄새에 이끌려 핀의 가게에 찾아왔어요. 천사 니콜라이의 날 아침이 되었어요. 빵 가게의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핀이 만든 쿠키를 사기 위해 가게로 들어왔어요. 이제 곧 니콜라이 쿠키를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 맞아, 그거 진짜 맛있어. 내 차례는 언제 오지? 난 12개 전부 다 살 거야. 빨리 얼른 가자. 마을 곳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핀의 빵 가게로 모여들었고 핀의 가게에서 유명한 니콜라이 쿠키를 한 묶음 사갔어요. 그 중에는 한 특별한 손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님은 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게 되었죠. 저기요, 아저씨. 네? 아이, 저기 여기에요, 아래쪽이요. 미안하다 꼬마야. 거기 있는 걸 못 봤네. 어떤 걸로 줄까? 아저씨가 만든 천사 니콜라이 쿠키를 한 더즌 사려고 왔는데요. 혹시 살 수 있나요? 금방 준비해 줄게. 피는 쿠키를 올려놓은 쟁반에 가져와 12개를 상자 안에 가지런히 담았어요. 그리고 상자를 포장해 기다리고 있던 손에게 건네주었죠. 아저씨, 전 한 더즌을 달라고 했는데요. 근데 왜 쿠키를 12개밖에 안 넣어주신 거예요? 맞아. 한 더즌이 12개니까 제대로 넣은 거야.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게 13개라고 하셨는데요. 하나 더 주실 수 있으세요? 미안해, 꼬마야. 난 손님이 주신 비용의 양을 정확히 맞춰서 팔거든. 더 주거나 빼는 건 없어. 하지만... 그럼... 저런, 왜 울고 그래, 릴리? 괜찮으니까 울지 마. 그러지 말고 하나 더 주지 그래요? 한 도전이 12개인 건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12개를 준 거라고요. 난 한 더즌이 13개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 주면 애도 좋아할 텐데 뭘 그렇게 따져요? 미안하지만 난 못 줘요. 알겠어요, 핀 베이거 씨. 당신이 정직한 건 잘 알겠는데 속은 참 좁은 것 같네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보면 숫자 세는 법을 배울 때가 다시 올 거예요. 이 말을 남기고 여인은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꼬마도 뒤따라 나갔죠. 거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데 그날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빵은 너무 크게 부풀었고 핀이 만든 파이는 시큼한 맛이 너무 많이 났죠. 뭐야? 케이크가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 내 쿠키는 제대로 구워지지도 않았어. 내가 다시는 이 가게에 오나 봐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핀의 빵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점차 가게에 가려고 하지 않게 되었어요. 핀은 마을에서 유명한 제빵사였지만 어느 순간 그의 빵 가게는 아무도 찾질 않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지? 아무래도 그 여자가 나한테 마법을 건 것 같아. 핀은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판매량이 줄면서 빵도 덜 굳게 되었죠. 이제 핀의 가게에 빵을 사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핀은 울적한 기분으로 집을 돌아갔죠. 어느새 1년이 지났고 또다시 천사 니콜라이의 날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피는 자신의 빵 가게를 홀로 지키고 있었죠. 작년과는 달리 피니 만든 천사 니콜라의 쿠키를 사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슬픔에 빠진 피는 속상해하며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잠에 들었어요. 이제 거의 다 구웠어. 어? 뭐야? 또 다 태운 거야? 어, 천사 니콜라이님, 절 도와주세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피는 어느새 아이들로 가득한 방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천사 니콜라이가 앉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죠. 천사 니콜라이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나눠주어도 선물 더미는 줄지 않는 듯 보였어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두 배로 더 늘어났죠. 우와! 선물을 준다는 건 아주 기분 좋은 일인 것 같네. 다들 정말 행복해 보여. 제 선물 좀 보세요.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피는 아이들 가운데 어릴 적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천사 니콜라이는 어린 피에게도 선물을 건네주었죠. 피니 받은 선물은 자신이 계속 만들었던 천사 니콜라이 쿠키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천사님이네요. 그래, 핀, 나란다. 에바노라야, 이제 뭐가 중요한지 잘 깨달았겠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맛있는 쿠키를 굽도록 하렴. 그리고 그 쿠키로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 피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커튼 사이로는 달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피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죠. 난 지금까지 가게 오는 손님들에게 받은 돈만큼 정확한 양을 계산해 빵을 드렸어. 근데 더 많이 주는 게 어때서? 남에게 베푸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데,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 그리고 다가온 천사 니콜라이의 날, 동이틀 무렵부터 피는 가게로 나가 열심히 쿠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있는 쿠키 재료들을 한 대 섞으며 피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죠. 생강 쿠키의 반죽을 만들어 그 반죽에 틀을 찍어 쿠키의 모양을 만든 후 불 속에 넣어 맛있게 구웠어요. 그럼 이제 아이싱을 뿌려야지. 피는 빨간색과 흰색의 달콤한 아이싱을 이용해 쿠키 위에 천사 니콜라이를 꼭 닮은 귀여운 장식을 그렸어요. 쿠키는 지금까지 피니 만든 것 중 가장 맛있어 보였고 피는 그걸 보며 너무나 행복해했죠. 아주 좋아. 보기에도 정말 잘 만든 것 같은걸? 피니 쿠키를 완성하자마자 에바노라가 가게로 들어와 곧장 피니를 향해 다가왔어요. 니콜라이 쿠키가 필요한데 한 더즌만 주시겠어요? 가게에 온 에바노라를 보며 피는 미소를 지었고 곧장 12개의 쿠키를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넣은 후 에바노라에게 쿠키 상자를 건네주었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 빵가게에서는 한 더즌을 사시면 13개를 드려요. 숫자 세는 법을 잘 배우셨네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푸시니 분명 보답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에바노라는 핀에게 감사를 전한 뒤 가게를 나갔어요. 핀이 한 더즌의 쿠키를 13개나 준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가 만든 맛있는 쿠키를 사기 위해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가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북적북적거렸죠. 쿠키 한 더즌 줘요. 나도요? 나도 줘요. 그리고 얼마 후 핀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피는 매주 주말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의 가게에서 빵을 사려고 마을 곳곳에서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피의 이야기를 통해 정직하고 남에게 베푸는 너그러운 마음이 이 세상에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